지난해 대만인 몇 명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10일 대만 중앙통신과 연합보는 지난 2018년 대만인 2만 608명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45명 증가한 수치인데요. 동남아인과 결혼한 대만인이 8,749명으로 42.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맞이한 사람은 6,070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인과 결혼한 대만인은 6,944명, 홍콩, 마카오가 각각 1,27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순위로는 베트남 6,070명, 일본 1,045명, 인도네시아 79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일본인과 결혼한 대만인이 93명 증가한 반면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734명 감소했습니다. 한편 2018년에는 대만인 13만 5,403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91% 감소한 것으로 9년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대만은 지금 류정엽이었습니다.